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해서 스위스, 나이지리아, 앙골라에서 경축 모임과 좌담회, 우리나라 사진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10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위대성 도서들,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 성대의 경축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